당신에게 다 주고 이렇게 돌아섰지만 성녀의 부끄러운 속살로 내 모습 보이긴 싫어 젖은 모습이 너무나 초라합니다. 젖은 모습이 너무나 변했습니다. 이별 뒤에 숨겨진 젖은 모습이 너무나 초라합니다.